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이념에 더대하여 북남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오늘 북과 남 해외에 온 결의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곡절 많은 투쟁 사이에 획기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세를 깊은 감회 속에 맞이하고 있다. 분열 사상 처음으로 북남 순회분들이 평양에서 뜨겁게 손을 맞잡고 6.15 공동선언의 채택을 선포하시던 그날의 감격적인 화폭은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살아있으며 북남 삼천리에 미아리치던 통일 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결의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고 있다. 외세가 쌓아놓은 분열의 장벽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허물어버리고 불신과 적대의 살풍이 몰아치던 대결의 강토에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화원을 펼치려는 숭고한 뜻과 의지에 떠받들려 탄생한 6.15 공동선언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함없는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북과 남이 새세기 통일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4선언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 곧바로 달려왔더라면 온 결의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조국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렸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배후 조정하에 연이어 출연한 친미 보수 정권들의 필사적인 대결 망동에 의해 화합과 번영의 길로 전진하던 북남 관계는 멀리 후퇴하여 완전 파국에 이르렀으며 그처럼 자랑스럽던 6.15 시대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통일의 재단에 땀 한 방울 얹기는 고사하고 민족이 가는 앞길에 무수한 차단벽을 덧싸우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리명박 박근혜 역도의 만고 죄악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엄정하게 결산될 것이다. 남조선에서 사상유리 없는 전민항쟁이 일어나 박근혜 정권이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은 민족을 배신하고 민심을 거역하며 통일을 부정한 친미 매국역적들에게 내려진 응당한 징벌이고 준엄한 경고이다. 나라의 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을 절절히 염원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극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오늘 내외의 관심은 북남당국의 새로운 결단과 선택에 쏠리고 있다. 반통일 무리들이 기승스럽게 날뛰던 지난 9년간의 폐해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자주 통일의 영롱한 대야가 다시금 백두에서 한라로 심차게 흐르기를 온 결의는 한마음 한뜻으로 열망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세에 즈음하여 북과 남 해외 온 결의의 한결같은 기대와 염원에 맞게 북남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안아올 확고한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다시금 천명한다. 1.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북남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 성업에 헌신하리란 투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민족 자주는 통일 문제 해결의 근본 담보이며 기본 원칙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할수록 민족 문제, 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외세의 간섭과 전횡이 우심할수록 우리 민족끼리 더욱 굳게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조국 통일 실천이 보여주는 절대적 진리이다. 남조선에서 보수 패당이 집권하였던 지난 9년간 북남 관계가 최악의 파국을 면치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민족 우위에 외세를 올려놓고 민족의 리익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중시하며 자주로선이 아닌 친미 굴종 정책에 노골적으로 매달려왔기 때문이었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성해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민족 분열의 장구한 역사가 남긴 뼈저린 교훈이다. 조선반도의 통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난폭한 불청객이고 집요한 회방꾼이며 진짜 주족인 미국을 등에 업고 그의 추종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언제 가도 조국 통일 대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우여곡절 속에 흘러온 북남관계 현실이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새 당국자들은 이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집권 전날부터 온당치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벌써부터 북남관계의 전도를 심히 흐려놓고 있다. 큰 나라들의 무턱대고 굽신거리며 특사 외견이 전화 외견이 하고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는가 하면 한미동맹 강화를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목숨이 간들거리는 백악관 주인을 찾아가 눈도장이나 찍을 구차스러운 행각 준비에 만사를 지쳐놓고 허둥대고 있다. 이 시각에도 미국의 정계와 의회, 군부 등 각계에서 형형색색의 어중이 또중이들이 번갈아 서울에 날아들어 청와대가 저들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공연한 길들이기를 일삼고 있지만 남조선 당국자들은 상전의 눈에 덧날까봐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극진한 환대와 발라맞추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정권 유지를 구걸지라며 창조짓을 일삼던 박근혜 때와 오늘이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조국 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만약 현 남조선 집권자가 진실로 촛불민심의 대변자라면 진정 조선민족의 피와 녹시 흐르는 인간이라면 민족 자주와 인연이 없는 주접스럽고 가긍한 노릇부터 그만둘 용단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통일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그 어떤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의 손에 확고히 쥐어져 있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입으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친미 4대의 구태와 굴종의 사슬에 얽매여 제 마음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자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북남 관계도 통일 문제도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이다. 남조선 당국은 자주냐 외세 추정이냐 우리 민족끼리냐 한미동맹이냐 하는 중대기로에서 올바른 결심을 내려야 하며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와 통일 문제 해결의 전도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남조선 당국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일 때 통일의 길이 열리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통일 위협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탄압을 이룩하기 위한 대업이다. 민족 대단결이자 곧 조국 통일이며 통일 강국이다. 조국 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제도, 리념과 정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합하고 단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의지이다. 북괄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절대시하면서 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 내부의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충돌과 전쟁을 면할 수 없다. 뭉치면 강성할 수 있지만 갈라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온 결의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응당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부터 털어버려야 하며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 남조선 당국은 보수 정권 시기 그어놓은 동족 대결의 붉은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의연히 북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느니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겠다느니 하고 떠드는 한편 보수 패당이 추구해온 북 제재 붕괴의 간악한 수단과 방법을 계속 우려먹을 불순한 속심도 꺼리낌없이 내비치고 있다. 이야말로 겉뚜껑만 달리하였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이 추구한 대결 정책의 복사판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는 동족의 자비적 국방력 강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내기는 고사하고 당치 않게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며 미국과 합세하여 제재와 압박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현 정권 역시 전면적인 동족 대결로 나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족 대결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통째로 받아문 매국 패적적 처사이며 제재와 압박은 반공화국 적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제재와 대화, 압박과 접촉의 금어선 병행에 대하여 떠들며 관계계의 선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추태이며 명백히 자기 기만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북괄함이 상대방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 손잡고 나아가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지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 가며 과거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냄새나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오그랑수는 백해무익하며 오히려 화를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겠다면 지금처럼 동족을 겨냥한 대결과 적대의 주먹을 굳이 펴지 않겠다면 우리 역시 강요할 생각이 없다. 체제 대결의 끝은 물리적 충돌이며 부득불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은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이는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이 땅의 평화 보장을 위한 우리의 헌신적이고 인내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반도는 사상 유례 없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핵전쟁의 불꽃이 튕기겠는가를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남조선에서 친미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북남 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전민족적 관심이 고조되는데 질겁한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쟁 무력을 연이어 들이밀어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최극단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임기 내에 조선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겠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현 남조선 당국자들이 동족의 핵무력 강화 조치를 계속 걸거들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전쟁 도발 책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새 정권은 들어서기 바쁘게 조선반도 수역에 미국의 핵동력 항공모함 타격다를 동시에 두 개나 진입시키는 사상 초유의 위험천만한 사태를 빚어내고 B-1B와 같은 핵전략 폭격기 편대들과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빈번히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는 침략전쟁 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 현 사태를 보면 남조선 집권자가 떠드는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은 고사하고 핵전쟁의 재앙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오늘과 같은 엄혹한 정세에서 평화는 침략자에 대한 양보나 굴종이 아니라 오직 그 어떤 강대한 적도 단미 타승할 수 있는 자비적 힘에 있다. 세계와 연대를 넘으며 악랄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 침략전쟁 도발 책동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우리가 마련한 것이 핵무력을 중추로 한 세계 최강의 자위적 억제력이다. 우리는 평화를 누구보다 원하고 온 결의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끝끝내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정의의 핵보검으로 침략자들을 그 아성까지 초토화해버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가까이에 있는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을 박멸하는 것은 물론 대양 건너 미국 본토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침략자들이 눈깔까지 파먹을 수 있게 정밀하게 빈틈없이 준비된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이다.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조선반도 평화의 가장 공고하고 현실적인 담보인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을 무지하게 걸거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이며 허전적인 망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서해 열점 지역에서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고소하겠다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무력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대담하게 손잡고 북남 관계를 풀어나감으로써 민족 사이에 긍지로운 자욱을 남기느냐, 아니면 외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망설이다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느냐 하는 운명적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당당한 핵강국, 로켓 맹주국의 확고한 지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국면에 맞게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이 기회에 북과 남 해외에 온 결의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때를 놓침이 없이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적적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주최 106, 2017년 6월 14일 평양.